Yeah. 1, 2. It's your boy and right here. You know, I'm the man who can dry your eyes. Yeah, that's the truth. College boy, baby. Let's go. 사랑한다고 원한다고 그런 말은 너무 쉽잖아. 서두르지 마. 기다려봐. 너의 맘을 전부 꺼내봐. Hey boy, 왜 그런데? 왜 자꾸 숨기려는데? 너의 두 눈 속에 거짓말이 가득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널 봐봐. 나만이 나만이 나만이 알잖아. 남자들 사랑은 언제나 똑같아. 한순간뿐이잖아. 사랑한다고 원한다고 그런 말은 너무 쉽잖아. 서두르지 마. 그런데 왜 자꾸 믿으라는데. 너만 다르다 말 더 이상 하지 말로. 사랑한다고 원한다고 그런 말은 너무 쉽잖아. 서두르지 마. 기다려봐. 너의 맘을 전부 처음, baby. 나만이 나만이 나만이 알잖아. Yo, 가만히 가만히 너를 바라보는 중 서로 좀 더 알아가자는 것뿐. Shorty, I just wanna make you move. No one can make you say ooh. 날아오르게 끌어오르게 그렇게 만들래 너도 모르게. 너의 샴푸 향기와 시선 마음까지 훔쳐 나의 빈 어깨 고개를 높여. 감추고 속이지 말고 진심을 얘기해봐. 가만히 가만히 내 눈을 봐봐.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